먹힌 the nation. 그 무대만 형들과 다른 유명인의 학교 상태함 센 놈만 덤벼. 어떤 이는 내가 이 자리 쉽게 앉았다고 해요. 특히나 성동과 거리가 먼 형들 사이 눈에 가시네요. 솔직히 싸이 한월 쪽팔려 이제 1년에 5천만 장 팔아. K-POP이란 카테고리 날 담기에는 사이들과 다른 회사 가고 싶다면 first class 계약해봐 my city's business. 넌 이코노미 평생 내 뒤지 kissing my ass. I'm open up and boy I'm all to New York. Yeah, shit, come on, never pass on.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F, to D. I'm the boy, because that's what I'm the. 난 미친놈, 비투위의 lunatic. Live with a Hong Kong을 보내는 my time. 택은 안 하지.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F, to D.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F, to D.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F, to D. Hong Kong을 보내는 my time. 난 베끼는 걸 베끼는 놈을 접하다가 후배는 선배는 재끼는 놈놈 팽이든 내가 베끼는 그를 베끼든 역사를 바닥에 새기는 몸도 재미도 없는 래퍼들 사이 예선을 남들보다 더 챙기는 몸 잘 나가는 벽에 바뀌는 베끼는 형들의 시기 질투덕에 생기는 소. 난 좁도 상관 안 해요. 네가 걔 삽질할 때 간단하게 네가 판무덤에 널 생매장 안 해요. 난 맨날 감당한대요. 약실하는 다수의 래퍼들 내가 알도를 알고 슬금사기요. Cause I'm busy, I'm busy 24-7 시기 무시니 이미 시기를 넣지. 니끼리끼리 놀아주기 시기 와치기만 남은 자들의 곱속 무슨 중간지를 몰라. Paris to New York damn shit I'm on the next schedule.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F to D. I'm the boy because that's what I'm the. 난 미친놈 비투위의 lunatic. Live with a Hong Kong을 보내는 my time. 택은 안 하지. To the G, to the U, to the F, to D.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F, to D.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F, to D. Hong Kong을 보내는 my time, 테크놀로지. I'm sorry, 진심이야 미안해. 네 파크를 뺏은 게 나라서 난 미안해. Boy, sorry, 분노는 지양해. 유일한 자산 건강 잃으면 네 엄마 속상하셔. I'm sorry, 직업을 전향해. 삽질하는 게 예사폼이 아니야 전향해. I'm sorry, 진심이야 미안해. 네 래퍼가 나보다 못하는 것에 대해. Hey to the G to the U to the F to D. I'm the boy because I'm what I'm the. 난 미친놈 비투위의 lunatic. Live with a Hong Kong을 보내는 my time.